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렇게도 하기 어려운가요? 우물쭈물 하지 말고 어서요 남자답게 속 시원히 말해요. 가슴은 태양처럼 붉게 많다는데 말해줘요, 오, 말해줘요, 나만을 사랑한다고.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렇게도 하기 어려운가요? 우물쭈물 하지 말고 어서요 남자답게 속 시원히 말해요. 없어요.